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은 추대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로서 성실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 더 나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자기 인생과 그의 국가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첫 번째는 내가 따를 신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로보암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거부하고 자신이 신을 만들어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자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의 손안에 잡히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신들이 조종하기 편한 신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신까지 만드는 창조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따르기 편한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속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신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법궤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 법궤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대신 법궤를 우상과 부적처럼 여기며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내가 따르며 복종해야 될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내가 따르기에 불편하지 않은 편리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철저히 죄악에 부패했고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영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잘못을 또 지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노라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을 수시로 대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복받은 인생이라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대를 보지 않고 북극성을 보지 않고 바른 항로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몰락한 이유는 이처럼 자기가 따를 신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와 줄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려면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 인생에서 잘못 디자인할 때 우리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두 번째는 그의 주변이 거룩함보다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이 거룩함보다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의 죄악은 멈추지 않았고 회개할 기회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힘을 가진 왕이지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로보암 왕이 몰락한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아비야를 묘사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왕궁에서 지냈다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비야로부터 선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던 아들 아비야마저 외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비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아비야가 무시되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비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안에 세워지고 뿌리 내리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죽이는 환경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나라 중에 마약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특히 마약 때문에 국가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콜롬비아의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마약 생산과 판매를 가로막는 대상은 누구든지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 아니면 납. 은은 뇌물을 뜻하고 납은 총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나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총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때 경찰관들과 판사,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 에스코바르의 편에 서서 그에게 협조했습니다. 그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살해되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살해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빌딩 전체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라 전체가 마약을 생산하고 파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요, 정의와 선을 추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악에 저항했다간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악과 타협하며 불의에 협조했던 것입니다. 콜롬비아가 처음부터 이런 나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더 확장되도록 돈과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의 세력이 주류가 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비주류가 되고 희귀해지게 된 것입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 같은 사람이 집안을 채우고 마을을 채우고 국가를 채웠어야 했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사람들이 집안을 채우고 마을을 채우고 국가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면서도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노멀한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몰락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가 속한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을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장년들도 선한 성품과 믿음으로 삶을 다해 다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비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품었던 생각과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때 그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몰락한 이유는 그 자신도 범죄하고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아주 큰 한 나라의 왕이 선하면 그가 다스리는 국가 전체가 선한 영향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악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악의 영향을 받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은 본인에게 주어진 큰 영향력을 늘 의식하며 자기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힘썼어야 했습니다. 사단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의의 도구가 되려고 애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을 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냈다면 온전한 몸과 영혼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방송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에 있는 아이나 노약자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기 의식과 생명을 지킨 뒤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주라고 안내합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과 영혼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더 잘 구원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순서입니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쉼없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고 싱싱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내 영성이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남의 영성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저의 믿음도 못 지키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저의 믿음을 지키고 먼저 저의 영성부터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도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10개의 지파가 속해 있었기에 남왕국에 비해 더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남왕국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물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껴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지방에 놓아두고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대대로 저지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서 뽑지 않고 일반 백성 중에서 뽑아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도 율법에 정한 날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도록 제도화했던 것입니다. 그는 악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영적인 시력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따를 신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신을, 나를 따를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의 주변이 거룩함보다는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은 교훈을 따라 우리 모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잘 디자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